단 바디라인 구리구리 빛보다는 우유 빛깔이 나지 고고고고 신제 몸짱 만들기 날 부르는 백사장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난 남자잖아 입삼패는 곧 초콜릿 될걸 결심했어 해변의 주인공이 될걸 다들 시시시시 걸렁한 말 시실 어때 말로만 하지 말래 오늘 유난히 덥네 지는 더위가 기다려지지 쭉쭉빵빵 미녀 핫팬츠의 계절 한눈 팔지마 미쳤니 정말 놀러가 소년들아 미미 안해 아무도 안 부러워 가자 고고씽 네.